지금 지구에 외계인 생명체는 정보가 들어왔다. 키는 165cm, 머리는 큰 편이고 몸은 피카츄처럼 생겼다. 미녀들과 춤추는 걸 좋아하고 떡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. 그가 왜 들어왔는지 아직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 반드시 생포해서 실험실로 데려오기 바란다. 이 메시지는 3초 후에 자동 폭파된다. 하지만 뜻으로